그래서 74년 2월 23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쭉 살았고 생활도 하고 유년 시절에는 제가 아주 별났습니다. 저 지혜도 별났지만 지혜 한 10배 정도는 됐다고 지혜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고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런데 제가 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린 저 학교를 저 산을 넘어 다녔거든요. 산을 넘어 다니면서 애들을 이제 그때는 애가 많았습니다. 한 집에 한두 명은 있었으니까 65명이고 한 60명 정도 산을 넘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중 리더면 아주 큰 무리를 이끄는 사람. 와. 한 번은 산을 넘어가다가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우리 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학교 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끌어갖고 전국 결석을 다시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에 또 마셔가지고 하산해야 되니까 학교 온 것처럼 그리고 내려오니까 동네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애들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오니까 이제 어디 갔다 왔나? 이랬는데 우리 다 학교 갔다 왔다. 그래서 부모님 학교에서 벌써 통보가 왔는데 부모님들 이제 그 알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왔다.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이리 오라고 국수를 하나 말아줬습니다. 국수를. 그 당시 국수를 하나 말아주고 국수 먹고 그 옛날에 그거 있잖습니까? 부주깽이. 그걸로 진짜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맞자 마지막으로 맞고 갔습니다.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냥 부모님들이 저를 그냥 믿고 그냥 다 놔뒀습니다. 그에 제가 기대에 부응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좀 지금도 참 좋아하지만 옛날에도 참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뭐 그 정도는 뭐 중학교 시절도 별 부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진로에 대해서 하는 게 제가 뭐 그렇게 별났어도 공부는 상당히 못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500명 중에 한 80등 정도 안에서는 10등 안에 있습니다. 대학은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대학은 가기 싫었어. 그럼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해 거제공고 가래요. 김해 거제공고. 거기도 많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중기과 가래요. 김해 거제 중기과. 중기과도 많은 데인데요. 그거 뭐 가보면 알 거라는데요. 일단 원서 썼습니다. 원서 써가지고 그때 한 12명이 갔는데 3명만 붙고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중기과가 많은 데인지도 몰랐습니다. 뭐, 포크레인 가르치고 자동차 정비 가르치는 데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예 모르고 그냥 지원해가 합격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오라는 거 하니까 일단 1학기에 우리 합격을 해보면 2학기는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 농땡이시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합격을 벌써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김영수 중기까지 지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1학년 때가 제가 성적이 5등 1학년 때 5등 했고 초등이 미남 초등이 김해 그때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 또 동네 아주 별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5등 2학년 때 30몇 등 3학년 때 40몇 등 그렇게 해놓고 졸업도 그냥 솔직히 겨우 했다 보면 졸업하는 날 우리 엄마가 울었습니다. 졸업 못할까 싶어서 그래서 좀 고등학교 시절까지 좀 별나게 좀 지냈습니다. 지내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 때 우리는 공고는 취업을 나가서 취업 그냥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리고 저는 그 밀양에 저희 형님이 그때 메리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비로 정비하는데 제가 딱 지역을 나갔는데 한 달 내 기름 만지고 완전 기름 떡이다고 일을 했는데 월급을 얼마 주냐고 25만 원을 주는 겁니다. 1년도 당시에 25만 원을 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러고 나 이거 안 하면 그때 쏠랍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하려고 지금 포크레인 달랍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포크레인이 있는 게 시작된 거죠. 그 포크레인을 처음에 해보진 않으니까 자격증은 있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 거기 이제 에미콘 회사에 바로 그 안 현장에 석산 현장에 있어요. 돌 깨고 골재 만드는 현장 거기서 일주일간 그 포크레인 보면 옆에 오픈되어 있는 게 거기서 돌 떨어지는데 거기서 옆에 앉아갖고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거라 그거를 보고 일주일 딱 배우고 나서 그때 그 주간 야간 하는 때니까 주간은 무조건 기사가고 야간은 무조건 내 거가 돼요. 나도 밤에 할 일도 있고 볼 일도 있는데 그때는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 하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주는 100만 원. 25만 원 받다 100만 원 주는 거야. 얼마나 큰 돈인데. 그때 91년도인데. 그걸 생활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좀 제한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직장을 나가려니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군대 문제. 그래가지고 군대를 내가 빨리 갔다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병대에 지원해가지고 92년 10월 29일날 제가 19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19살에 입대를 해가지고 21살에 제대를 했거든요. 남들 군대 갈 때 제대했습니다. 좀 빨리 갔다 오려고 군대 생활은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92년도 군대지만 공병대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받고 크리스마스 날도 좋다는 날도 개똥의 머리도 박아봤고 참 별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 군대 지금 체질이 안 맞았어요. 말뚝 박으라 해도 저 말뚝 안 박고 그냥 왔습니다. 군대가 싫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성격이 아주 그 활발했지 않습니까? 활발했는데 이상하게 군대에 가서 좀 성격이 조금씩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내성적으로 바뀌고 군대가 얼마나 싫었냐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나오고 싶었어요. 이등병 때 운변대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임대 선거 그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는데 운변대회가 있었는데 이틀 딱 시간을 주면서 원고지 15장을 제가 외우고 와 이거야 외우고 운변대회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4박 4일 휴가 1등하면 4박 5일 2등하면 3박 4일 휴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아무튼 이해력은 좀 부족한데 암기력은 아주 좋습니다. 지혜가 제일 닮았습니다. 이틀에 원고지 15장을 외우는데 진짜 아유 그러려니 15장인데 그리고 군대도 그렇게 95년 1월 5일날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 포크레인을 지금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 22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월급을 한 50만 원씩 더 받고 그렇게 저는 기사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으면 기본적으로 아주 뭐 5년, 10년 계속 연결이 되고 가니까 좀 그쪽 계통에서는 좀 부지런하다고 봐야 되죠. 다른 거는, 저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오로지 포크레인 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이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했는데 김해에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저 충청남도 군산에 파괴 문제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허벅지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 2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부산에 이제 세일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있고 자가치료 한 1년 몇 개월 해가 2년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격이 더두워지는 좀 같더라고요. 그때 참 이 마음적으로 제가 공백 기간을 넣으면서 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탔지만 그 사람이 억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 혜택은 책임보험 치료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2년 동안 그냥 무버스로 놀았죠. 놀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그때 좀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다 까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고 또 제가 김해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김해에서 인연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해에서 인연이 많이 생기가지고 또 다시 김해로 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제 연애 스토리가 지금 들어갑니다. 김해에 가게 돼가지고 우연찮게 우리 김희경 셰리더님을 만나갖고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있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언제 했냐면 태풍 매미 가고 저는 촌에가 있었고 그 사람 혼자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나 심적으로 완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으니까 다 날아가고 맞아요. 논 중간에 있을 정도로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요. 바람 소리에 얼마나 놀래가 자네 일러가 하나님 주문했습니다. 기도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제가 10월 29일 날 되었습니다. 10월 29일이 두 번 나오죠. 군대 10월 29일 날, 네. 결혼 10월 29일 날. 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29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진짜로 10월 29일 날 이제 이상의 인연이 두 개나 되더라고요. 시애는 26일 날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지혜를 놓고 참 그 세월 동안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처음 가게 된 경우는 지혜를 놓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지혜 엄마가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가면 가는 것은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라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가보시니까 일단 댕겼습니다. 부산교회 알고 계시면 부산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댕기고 왔다 갔다 댕기는 의미였지. 댕기고 이상하게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니까 그 믿음이 없는 그때 믿음이 없는 애한테 난 너무 힘든 거야. 시간, 얼마나 힘들겠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색한 사람들하고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보니까. 맞아요. 가능하면 오전에 뭐 밥 안 먹고 왔으면 나는 계속 다닐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해보고. 처음, 이게 지 엄마가 일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주다가 좀 더 두고 늦추고 저녁 예배까지 보고 그렇게 또 만드니까 그리고 처음에 따라가다가 자꾸 순종하게 만들더라고요.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부산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재단 앞에 나가고 싶은 거라고요. 재단 앞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 스스로 그렇게 가리라고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그때 저한테 성령을 주시려고 스스로 이제 이끌어 주신 거지. 저도 그냥 댕기지만 조금은 믿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성령을 주시겠지. 그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나쁜 이 우리 계통의 직업이 결코 좋아질 수 있는 이 종교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계통이 절대 환경이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나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지키기가 좀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전부 다 뭐 술 안 먹으면 바보로 알고 담배 안 피면 바보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좀 저도 노력은 좀 해봤지만 저도 좀 스스로 자폭이 포기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장로교회에 오면서 장로교회 올 때는 그냥 다닌다는 느낌 안 들고 그냥 교회 간다. 여기 우리 좋아하시는 부산교회에서부터 인연했고 있던 좋으신 분들하고 좀 예배 보고 그냥 여기는 아주 편합니다. 솔직히 제 청교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없고요. 사람과의 대화도 아주 편하고 좀 더 제가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청교에서 좀 더 믿음이 바래가지고 나도 여기서 지혜 자리에 앉아서 좀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더럽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혜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악보 없이 하잖아요. 저 감으로 나도 감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악보를 못 봐서 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할 수 있겠더라고. 지혜가 악보 없이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멘. 아, 결혼식을 생활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김미경 세리병님한테 참 없을 짓도 말했고 참 고통을 제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지혜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고 저 또한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원인 제공자고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일도 없을 건데 제가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그동안 상처를 줬던 것을 여러분과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아, 주문도. 주문도 하면, 아주 좀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처음에 저는 섬에 대한 아주 이게 많았습니다. 이제 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많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까지 할 것들은 좀 뭐 안 갔습니다. 잘 그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제 엄마가 처음에 4박 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특허로 식생보강토라고 흙으로 옹벽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이 특허라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허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자리도 못 비우고 지금 장비 두 대가 일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배기만 20-30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5일을 비우는 거는 좀 제가 무리가 나라비틀 같으면 뭐 상관이 있는데 4-5일 비운다는 게 너무 무리한 거라고 그래서 처음엔 저 아예 안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협박이 날라오더라고요. 협박이 날라와서 좀 생각해보겠다 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보자.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도 뭐 저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좀 며칠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참 이번에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다녀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래 할 수 없이 뭐 가겠다 보는데 내가 일 안 하고 했다 그러지 와 할 수 그 가기 전날 10월 10일 날까지도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일에 대해서 차가 두 대 일을 하는데 한 대가 내가 빠져나가고 한 대가 일했는데 한 대 고장이 났어 또 10일 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고장이 났으니까 내 차를 사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고 고장 났으니까 네 차 세워놓고 내 차 타라. 어? 다른 사람 불러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 차 타라. 그리고 이제 내 차를 이제 하루 대신 타주고 제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루 공백 나고 그 다음날 일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또 놀고 그러니까 빵꾸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한 거죠. 그것도 다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멘. 그리고 우여곡절 그때 이제 10일날 새벽에 우리가 올라가졌습니다. 맞죠? 지금 10일날 새벽에 왔는데 그날은 차가 밀려가지고 여기서 1시 좀 넘어서 가니까 그 도착하니까 한 5시 반이나 6시쯤 되더라고요. 좀 빨리 갔죠.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니까 좀 얇게 입고 갔는데 그러면 엄청 춥더라고. 아직까지. 그리고 가갖고 기다려갖고 그때까지 난 몰랐습니다. 그 어떤 그 이게 내적 치유, 오토비터 성교에 가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라는데 난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좀 충만함만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저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 배 탈 때까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겠어. 배 들어가는구나. 배를 타고 갔을 때 갔는데 의외이니까 뭐 섬이 뻘밭이야. 뻘밭이 없어요. 섬이. 나는 내가 생각했으면 낚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 좀 시간 나면 낚시 근육이나 좀 다니고 그래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일단 갔어요. 가니까 뭐 트럭이 두 대 나왔더라고. 한 50명을 그 트럭 두 대 짐 실듯이 실어 갖고 그 짐하고 같이 그래 한 5분 정도 이제 차를 태우고 갔는데 와 내리는데 폐교인데 거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점심 먹기 전에 또 이반승 목사님, 이상 목사님 동생분이죠. 네. 이반승 목사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좀 긍정적인 마인드였거든요. 아직 아, 가서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좀 충만하게 좀 받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갔는데 거기 설명을 딱 점심 먹기 전에 설명을 딱 하는데 자기 조도 만들어야 되고 조하고 늘 의견도 나눠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12시 1시까지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상을 딱 찍어내야 되는데 인상이 어떠냐면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갈란다. 내가 밖에서 내 기다리든지 지엄마한테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절부절 못하는 저 사람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그래도까지 모르고 일단 해보고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도저히 아니면 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첫날은 그날 이제 월요일 선물로 그날 첫날은 진짜 아 이거 뭔 짓인지도 모르겠고 뭔 생각인지도 모르고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으면 막 지나갔으면 지나가고 막 엉덩이도 아파 죽겠고 막 죽을 지경인데 뭐, 짜증 도 나고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래도 막 지 엄마 얼굴 보고 그냥 있어 봤는데 첫날은 그렇게 의미 없이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전 또 혼자 아니면 지혜하고 지 엄마하고 이제 자는 습관이 되니까 10여 년간 미신 지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딴 사람하고 잠을 못 자고 코도 울죽으니까 딴 잠을 못 자는 못 자 잠자리도 걱정이야 잠자리도 그렇지 낮에 고생하면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되잖아 그 잠자리도 걱정이야 그래도 12시 맞추고 1시 반이나 이래서 잠들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잘 자더라고 그런 게 익숙한 거 아니야 6시, 7시 이렇게 자더라고 난 4시 반 다시 듣는데 그럼 한 3시간 그렇게 못 자는 거니까 그래갖고 첫날은 제가 21일 한 바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갖고 안개 차고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그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뻘밖에 없지. 고기 이제 민물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면 그 잡이라고 해서 망치는 늘도 몇 개밖에 없고 섬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새벽에 그냥 걸어다니는 게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생각도 좀 해보고 걸으려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이왕인 거 배 타고 이제 나가도 뭐하고 아니 억지로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그렇게 억지로까지 이까지 거기서 뭐 6시간 7시간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억지로까지 갖고 내가 배를 타고 나갈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엄마 생각도 들고 이왕 가면 좀 해보자 마음이 이제 변화를 좀 일으켰습니다 새벽에 생각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인상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인상이 지금 엄마가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날하고 둘째날하고 인상이 틀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일어나고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셋째 날도 인상이 아주 좀 아이가지고 마지막 날째는 하루 웃음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좋으면서도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약 사진 기가 있으면 찍어놨으면 아주 틀렸을 겁니다. 조금 그 속에서도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좀 느낄 정도로 좀 솔직히 충만함은 제가 안 받았다고 생각 100% 받지는 못했지만 충만함을 좀 저 나름대로 받고 왔고 이 찬양 소리 들으면 흥얼거릴 정도로 됐으니까 뭐 충만함을 안 받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 오는 날까지 저는 좀 시스템이 제가 생각했던 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틀리니까 아까 우리 부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한데 끊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데 끊기고 그게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만약 그 세 번을 그냥 제가 은혜롭게 그냥 계속 받았으면 아, 좀 더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하다 보고 끊고 하니까 좀 그게 안 맞더라고 제가 뭐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3박 4일을 창조에 있으면 투자를 했으면 이거 몇 배는 받았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건 뭐 제 생각이겠죠. 현실에 맞는 그거니까. 어쨌든 우리 셀리드님 덕분에 좋은 경험도 하고 좋은 은혜도 받고 이 자리에 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안에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좀 생각이 하시는 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목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특송하실 겁니까? 어떻게? 아이고. 아,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그냥?